산굽이 돌 때마다 눈물을 배운다.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어느 세월 찾아와 꿈에 안길까. 말없이 기다리는 우리 님의 살이야. 하마이 산이여. 말없이 기다려.